시사 전문가들의 방송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프레시한 조합원들의 프리한 시사킥이 프리케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저는 허점자파 아사범이고요. 왼쪽부터 오른쪽이구나. 오른쪽부터 한 번씩 소개를 하는 걸로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 자소입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건 오덕이다. 하지만 그 오덕이 저는 아닙니다. 쪼랩덕후 피터팬입니다. 오. 어리버리 정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 소개를 마쳤고요. 아, 그 저희 처음 하는 방송이다 보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 가볍게 본인들이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된 그것도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른쪽부터 해보죠. 자신이 오늘 어떻게 잘못한 거 같아요. 자리 위치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방송에 임하게 된 건 아니고요. 단지 그냥 조금 더 보통 정말 저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사들을 보고 이런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공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정말 우리들이 수다 떠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고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본인은 편안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한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아무튼 그냥 피터팬님 생각에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개글에서도 아니 소개 멘트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옛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시사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나와서 하는 방송은 되게 많은데 그냥 저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되게 즐겨서 보는 편인데 거기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좀 괴리가 있다.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전국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그다음에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다라는 많은데 그 이야기가 과연 그런 전문가들은 알고서 하는 거겠죠?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일종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에 대한 AS랄까요? 아니면 이제 거꾸로 피드백하는 방송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딱 이렇게 또 아사곰님이 예, 기회가 와서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무슨 공부를 뭐 시사 그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정변님. 네. 저는 뭐 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오로지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건데요. 네.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네. 제 인생의 색다른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자의 그 방송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마무리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터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반인의 시각, 뭐 일반이라고 하면 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시각, 뭐 요즘 팟캐스트 보면 뭐 시사 전문가, 또 뭐 정치인,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송의 또 하나 차별점은 저희 방송은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의 조합원들이 직접 만드는 방송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기자거나 또는 뭐 프레시안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닌 프레시안이라는 언론 자체가 일반 소비자 조합원들과 직원 조합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똑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비단 프레시안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거나 또는 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송 마지막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오히려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하면 역시 물론 우리 마음대로 선정해서 항상 방송에 삶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전지적 조합원 시점 뉴스. 전지적 조합원 시점 뉴스 코너는요, 각 패널 분들이 방송 전까지 하나의 프레시한 언론사 기사를 선택하고요. 그 기사에 대해서 왜 그 기사를 선정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그 기사에 대해서 여기 모인 패널 분들이 같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부터 할까요? 최대표님 먼저 할까요? 네. 네, 제가 꼽은 기사는요, 조금 시간은 좀 옛날 기사입니다. 2016년 8월 19일 기사고요. 성현석 기자님이 쓰신 그 성현석의 토이 스토리, 민간인의 눈으로 본 전쟁, This War of Mine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그 정권 때 그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그리고 그 뭐랄까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쓴 글인데, 사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꼽은 이유는요, 기사 자체도 참 좋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그 뭐랄까, 다른 신문사에서는, 인터넷 신문사에는 특히나 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겨레 21이나 주간 경향처럼 그 뭐 주간 잡지에서 나올 정도의 퀄리티의 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주 그런 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이 흔치 않아서 요거를 일단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시작할 때 보면 게임 이제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이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한니발이 로마와 전쟁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하지만 져서 졌을 때 왜 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자병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손자병법은 잘 모르고, 근데 한니발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제 뒤쪽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This War of Mine이라는 게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게임에 솔직히 이 게임을 여기서 소개를 받고 게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저기 뭐야, 일이 많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제 이것저것 잡다하게 즐기는 게 많아가지고 그건 하진 못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 보통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좀 부시거나 아니면 뭐 깨거나 뭐 이렇게 좀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게임들인데, 여기서 이 소개하는 이 게임은 전혀 그런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민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간접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거든요.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면 예.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모두가 군인인 것은 아니다. 예. 이 말이 확 와닿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면,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11비트 스튜디오라는 예. 인디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임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악도 인디 뮤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인디 스튜디오가 전 세계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영세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중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게임들은 다 총쏘고 죽이고 하는 게임들이죠. 근데 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른 관점에서 묘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 또 정현석 기자님의 덕력이 나오죠. 이 게임을 어떻게 또 알고 네, 사실 이건 일반인도 알죠. 게임 덕후도 알기 어려운 게임이에요, 솔직히 얘기도.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소설책 같은 걸 보면은 거장의 소설이 어떤 거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게 톨스토이의 부활이었거든요. 근데 톨스토이의 부활을 보면, 그냥 보면 이게 연애 얘기입니다. 그 되게 귀족집 그 자제하고, 그 다음에 그 귀족집 할머니 집인가에서 하녀로 있던 여자하고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처럼 읽혀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한꺼풀만 싹 덮 이렇게 들춰내 보면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과 그 어떤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고위직이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실상에는 그런 책임감을 전혀 없이 얼마나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그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에서도 막 보면 졸거나 아니면 뭐 아, 나 빨리 가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한 면을 들추는 그런 그 시사 비판적인 소설로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어떻게 그 독자가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소설이 어떻게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고 저렇게도 읽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작품이 담고 있는 되게 다양한 시선들이 있다라는 걸 보고서 사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감동을 이제 이 기사에서 읽었었던 거죠. 로마부터 시작해서 중국 손자병법까지 갔다가 현 시점을 비판했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게임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현시국을 비판하는 이 기사의 흐름이 아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아 이 기자님은 좀 내가 덕질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참고로 시청자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피터팬님은 황현석 기자의 덕후입니다. 예. 황현석 기자에 대한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애정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외모도 네. 굉장히 괜찮으시고요. 아, 성격도 되게 좋고 나 말. 그런 성격을 한 번도 나간 게 아니야. 맨날 뭐 프레시안 최고의 미소년이네. 아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프레시안 프레시안 최고의 미소년 해봤자 이. 절대 그런 걸 속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토이스토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기사 그 컨셉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는 작년인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찾았는데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현재는 기사가 계속 후속 기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현석의 토이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기사들은 그 단순히 제목만 보시고 판단할 게 아니고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방대한 깊이의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기사도 기사지만 이제 정변님 같은 경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러한 식의 게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 그전까지 사실 게임이라고 보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는 건 다 엔터테인먼트고 그냥 어떤 즐기는 거잖아요. 네. 전 아들한테 게임을 하지 마라. 이럴 때만 게임이란 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세대일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이신지 이런 소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 근데 아까 저도 읽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뭐 전쟁터에서 모든 사람이 군인은 아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엄청 낯설었죠. 사실 그 여기서 손자병법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이태롭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뭐 손자병법이 오히려 그 뭐죠 그 병가들한테는 잘 안 읽혀지는 책들이다 이런 말도 듣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게임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까?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는 한반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뭐 익숙하고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서도 계속 그 위에서는 또 오늘도 보니까 뭐 미사일 또 몇 개를 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안보 정상도 많죠. 전혀 우리는 지금 뭐 느끼지 못하고 있죠. 네. 못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군은 이제 한국 내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소개하는 훈련도 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안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까? 나는 그게 사실 좀 궁금하고 묻고 싶고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아시다시피 근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되게 위험한 나라고 항상 보고 걱정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요즘 트럼프가 하도 이제 위기에까지 몰렸잖아요. 뭐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불장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살던 곳이 의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의정부 그러니까 대학 가서 의정부 산다 그러면 아 그 최전방 거기 그 막 군사기지 있고 뭐 이런 데에서 사는 거 아니냐. 어머니가 의정부 사십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어렸을 때도 보면 역에 가면 탱크들이 막 이렇게 그 철로에서 그 더 전방으로 가기 위해서 막 대기하고 있고, 예, 네. 뭐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이렇게 헬리콥터 막 군용 헬리콥터 막 떠다니고 막 이런 거 자주 봤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감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항상 전쟁 날 거다라는 것 같은 위협을 너무 만성적으로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쟁이 진짜 나는 거야라는, 오히려 저는 전쟁은 절대 안 날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뭐 태극기 집회란 말도 틀렸지. 원래 이제 그게 뭐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그 노인 세대 분들이 속칭, 예, 속칭 태극기 집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노인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흔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차이는 딱 그 전쟁 경험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게임에서만 즐긴 전쟁과 실제로 좀 몸으로 느낀 사람들과의 차이,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점에서 이 게임이 되게 좋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갭이 존재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전쟁이 나면 다 죽고 전쟁이 나면 괴롭고 뭐 힘들고 하지만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이런 안보 장사가 먹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쟁 때문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피부로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바로 그런 게임인 거죠. 이 게임은 게임의 플레이어가, 내가 플레이하는 그 게이머 캐릭터가 전쟁이 벌어진 지역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무인도 이야기 이런 식의 게임처럼 서바이벌 모드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 먹을 것도 없고 여기 다 부서져 있고 그러다 우연히 생존자를 만났는데 그 생존자가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알 방법도 없고 수시로 군인들이 오가는데 막 사람을 죽이고 그걸 또 피해야 되고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폭탄이 떠가지고 그거를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게임인데, 사실 역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또는 뭐 저희가 이 게임을 하면은 간접적으로 나 전쟁은 정말 힘든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에비 토플러의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을 예전에 보시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는 비율은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특히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그다음 최근에 이제 대전은 없잖아요. 네. 최근 50년 사이 대전이 없는데 모든 국제전들을 다 바라보면 베트남전도 그렇고 민간인의 사상률은 80%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나면 오히려 군인이 안 죽어요. 군인이 안 죽고 전쟁 나면 민간인들은 다 죽어요. 그러면 사실 그걸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건 무조건 피해야 되고 굉장히 두려운 거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못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근데 그 전쟁에 대한 그 사상자의 수 비교를 보면은 그 프랑스 나폴레옹 때까지만 해도 사상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전쟁 때까지만 해도 전쟁에 나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거는 군인들만 대부분 죽었던 거고, 그래서 뭐 그 어떤 묘사를 보면 그래요. 농부들 옆에서 이렇게 막 농사 짓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총격 소리 들리고 폭격 소리 들리고 하는 거야. 그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민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지금 현대전처럼 폭격에 휘말린다던가 혹은 뭐 그 민가를 공격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 무기가 현대화되고 하면서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처할 수 있는 그 위치는 군인이 아니고 사망자 내지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피해 속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생존자의 위치일 가능성인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저는 사실 이게 기사를 처음에 접하면은 이제 성현석 기자님의 소위 빠시니까 성빠. 네, 저는 이 기사를 성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뽑으신 거구나 사실 지금 알게 됐는데 사실 이게 글로만 보면은 상당히 난섭한 기사. 맞아요. 네, 진짜 흐름이 장난 아니죠.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글씨를 너무 많이 들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제 기사 다 읽고 나서 이해는 했지만 처음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피로스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손잡음법이 나왔다가 마무리는 게임으로. 네. 게임은 언제 나오나. 게임 얘기인데. 네. 아니 사실 저도 이거 뽑아놓고서 다시 읽다 보니까 이 게임 얘기 언제 나오지. 그거 지수로 따지면 A4용지로 13장이 나오는 기사인데. 아. 상당히 긴 기사인데. 근데 이제 의미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손자문법 얘기는 결국 그 한 번의 위태로움이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예를 들면 뭐 아까 트럼프 얘기도 하셨지만 그냥 트럼프가 나의 어떤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불장난 한 번 저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한다는 게 그 위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안 죽을 거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안 죽죠. 하지만 우리는 죽어요. 지금 당장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만약에 폭탄이 떨어졌으면 난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사실. 넘어간다는 건 뭐죠? 네. 그런 안전에 대한 무지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기 정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저희가 좀 그 무감각하지 않나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 게임을 저도 게임을 잘 몰라서 몰랐는데 여기 이제 제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폭탄 소리를 구분하는 소녀를 인터뷰하신 개발자분이 이제 이 폭탄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고 어떤 종류의 폭탄인지까지 다 안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그냥 자고 있는데도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구분이 가능하다는 게 아 인간한테 이거 엄청나게 극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제 개발자들은 이걸 만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밌어서는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걸 얘기해 이걸 만든 이유는 그냥 그런 상업적인 게임들과는 별개로 우리가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들은 모두 즐겁기만 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충분히 비극적이거나 어떤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게임은 그게 안 되냐 이런 의도로 이걸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 같은 건 잘 하지 않지만 아까 이제 프레임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뭐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의미를 게임을 하다 보면서 의미를 좀 더 느끼게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개발자분이.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새로운 생각 가지게 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 게임층은 생각보다 흥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콘솔판, PS판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폴란드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사실은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그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은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나라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실 우리는 전쟁은 6.25 외에는 할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뭐 보스니아 내전, 우크라이나 내전 근처 동유럽이 축함 싸우고 지금도 내전 중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터뷰 대전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서브컬처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게임, 만화,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를 바라보는 고정적인 어떤 편견 같은 게 있거든요. 게임은 그다지 도움 안 되는 거, 뭐 시간 때우기용, 뭐 이렇게 그 아까도 이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에게, 아이에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대표적인 장르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다. 그 만화에도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영화나 그러니까 영화 못지않은 그런 뭐랄까 비판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몰라주는 거에 대한 좀 속상함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게임처럼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의 어떤 의미나 혹은 자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갑자기 팩트를 확 들어오시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실 서브컬처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메인 컬처의 그렇죠. 관계 파괴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 저도 한번 그런 같은 논조에 글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 자 클래식은 고급스러운 음악이고 그럼 팝은 뭐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긴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있어요. 저 만화 솔직히 만화는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럼 과연 일반적으로 이 많은 만화책은 저급한 것일까? 다른 문화 콘텐츠 장르에 비교해서 사실 그런 건 없다고 보죠. 그냥 선택적인 거고. 그러니까 상호 우위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우리 뭐 특히 한국 사회에서 뭐 다른 나라도 하면 비슷하긴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 서브, 흔히 서브컬처하는 이 카테고리에 묶이는 이런 것들이 뭔가 퀄리티가 낮은,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콘텐츠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경향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클래식 같은 경우 이거 하나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된 훈련과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많은 서브컬처 장르들은 그런 게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이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제가 게임 회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게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게임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흔히 연극을 종합해주려고 하잖아요. 게임은 모든 분야의 최고급 전문가가 모여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뭐 시나리오, 뭐 기획 이게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컴퓨터 게임만 놓고 보면 IT 업계의 최신 기술이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은 게임이에요, 항상. 그리고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게임이 콘텐츠로 평가되기보다는 단지 상업적으로 평가되거든요. 이게 아, 얼마나 돈을 번다, 얼마나 돈 벌어야 된다. 근데 짧게만 얘기를 하면 그 이미 글로벌하게는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이제 각 문화 콘텐츠를 특히 이제 21세기에서 새로 생성 20세기 이후에 생성된 뭐 좀 비디오 아트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그러니까 흔히 뉴미디어죠.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그 시상식이 있어요. 거기에 몇 년도부터 이제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인터랙티브 아츠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인터랙티브 아츠 카테고리에서 해마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게임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시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를 어떤 엔터테인먼트로서 심사하거나 심의하지 않아요. 네, 컬처로서 컬처 한 카테고리로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가 EA인데 EA가 사실은 그거죠. 일렉트로닉 아츠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네. 네, 전자 예술이에요. 전자 예술 카테고리 하나로 게임을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이제 보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 기자분이 이 글을 쓴 게 그 전 박 대통령님 네, 게임을 해보세요. 그럼 너의 생각이 달라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저는 지금 이제 좀 읽게 됐는데 이게 민간인 시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에서 이거를 뭐 어느 배치를 하네 마네 이런 마치 위에서 게임하듯이 이런 뭐 그렇죠. 전략 게임 이런 게 아니다. 민간인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이거는 뭐 생사가 달려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죽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모르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게임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제 게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빠졌는데 내용은 그렇고 그래서. 저도 조금 그 그냥 사드 배치 때 이제 마침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좀 아무래도 군사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막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쉽게 좀 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기 뭐 주민들은 막 반발 엄청 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상업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여기 땅값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처참한 거고 그냥 단순히 애들 게임처럼 여기에 모놀까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였던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생각난 건데 각자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하고 다음 기사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정변님부터 게임이 9,999개는 다 재밌어야 되는 거지. 하나는 이런 게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로 다른 게임들이 다 구분받는 게 아니야. 아, 나한테 반주하지 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강의 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 세상에는 이렇게 찾아서 충분히 음미해볼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하지만 보통 흔히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예,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저는 여기 기자님 말 중에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 생각나더라고요.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마치고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엔 어느 분이 그럴까요? 제 걸 먼저 할까요? 아사금님. 네. 그러면 제가 뽑은 기사는 그 이용마 MBC 해직 기자의 인터뷰 기사고요. 그 이용마 MBC 기자님은 생소할 수 있는데 MBC 해직 사태는 아마 다들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고 그 언론 장악 시도에 따라서 MBC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말 안 듣는 기자 PD들이 하나씩 해고를 당했죠. 네. 해고를 당하거나 이상한 자리로 발령이 나거나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라라는 식으로. 네. 그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대부분의 분들이 뭐 복직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복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복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정권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언론을 어떻게 다시 정상화 시킬 것이냐 라는 이제 논제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단순히 해직 기자의 복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두 정부를 거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야만 정말로 그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기존의 구조나 기존의 시스템 방식으로 한다면 뭐 또 대통령 바뀌고 또는 뭐 또 어떤 권력이 바뀌면 또 뭐 사장 바꾸고 뭐 임원들 바꿔가지고 뭐 정권 장악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논의가 있었는데 방안도 있었는데 이용마 해직 기자 인터뷰에서 가장 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만 하면 국민이 투표해서 뽑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직선제가 아니죠. 간선제인 거잖아요. 지금은 대통령, 국회 이런 각각에서 선출한 사람들이 임원을 해서 그 임원들이 방송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국민이 직접 뽑는 거죠. 네. 뽑아서 임원을 정하게 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공공성이 유지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방송 또한 국민의 눈치를 보고 하지 않겠냐. 최소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네, 이 기사를 뽑았고 물론 이 기사 내용에는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인사권을 엄청 잘한다. 그렇죠. 그걸로 이제 엄청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 며칠 전에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신의 한수단 기사가 있었죠. 그 뭐죠? 그 고난 대행이 박아놓은 알을 뽑았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또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방송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곳에서 인사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관리자들이 어떤 사람이 관리자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눈에 목격을 했잖아요. 그 9년 동안 특히 뭐 최근에 왔던 4년 5년 동안 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짜 인사권 어떻게 잘 행사할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지금 시대가 바뀌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영 방송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제대로 된 기사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내부자들끼리의 엄청난 투쟁은 계속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용마 기자 이분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봤던 기억나는 것 중에 그 MBC 막내 기자들이 그 한 거 보셨어요? 막내 기자들이 방송을 해가지고 뭐 자기 반성, 자기 반성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된다. 그 막내 기자들이 이제 3년 차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오히려 내부자들을 전부 다 이제 다 해고시키고 뭐 뭐죠 이제 경력 기자, 뭐 시용 기자 이런 사람들 임시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도 지금 MBC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노력해서 하고 있다는 거. 시위 나갈 때마다 뭐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을 해대고 하는데 사실은 또 그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그렇게 그 막내 기자들이 그 자기 반성문을 쓰고 그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 막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보고 그 조인트를 까는 거군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경위서를 써내라 이제 걔네들 또 뭐 압박을 하기 위해서 경위서를 써내라고 한 거예요. 써내라고 했는데 그 며칠 뒤에 MBC 선배 기자들이 다 그 지방마다 다 다니면서 그 막내 기자들이 했던 그 폼에 똑같이 해가지고 그 경위서를 써내지 않고 다시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촛불 전국 와중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맞습니다. 저는 그거 진짜 딱 볼 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이 뭐 M병신 뭐 KBS도 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는 엄청난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잘 지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힘을 줄까 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저도 제가 보는 그 신문 중에 인터넷 신문 중에 하나가 언론 관련된 그 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신문이 있어요. 네, 미디어 오늘이죠. 예, 미디어 오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면은 MBC에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 자기네 위치에 대한 그 반전을 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뭐 저기 뭐야 예전에 그 사장 누구였죠? 누구 왔을 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뭐 3일인가 출근 못하게 막 그 출근 저지도 하고 그다음에 뭐 노조 관련해가지고 성명 발표도 하고 YTN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노력하는 부분은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 진짜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의미를 갖기가 참 그러니까 힘들지 않나.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결국에는 그 편집권을 누가 장악하고 사실은 이제 독립시키지 않고 사장은 바로 직접 이제 뭐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그것이 이제 전파되고 그리고 뭐 그 기사가 올라오면 데스크에서는 다 자르고 또 딴 데로 전혀 뭐 기사를 쓸 수 없는 부서로 보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뭐 정말 합법적인 투쟁으로는 다 하는 거잖아요. 파업을 그렇죠. 하고 하는데도 뭐 정말 아무 그게 없어도 그 억지로 이제 또 뭐 형사 고소를 하고 다 무죄가 나고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고 또 해고자를 복직시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이제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뭐 자기들 이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되게 무력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이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MBC가 그랬잖아요.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나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위적으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했던 것처럼 왜냐면 결국 핵심은 다 인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집장을 누가 하느냐, 국장을 누가 하느냐, 데스킹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건데 그거를 만약 정권이 직접 관여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는 어쨌든 잘못된 거는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전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사실은 방송은 뭐가 필요하냐면 일반 시민사회,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내부의 투쟁, 이 두 가지 서로 시너지를 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할 때 그 조치가 이거는 정부가 방송을 기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고 또 내부에는 그 직원들이 원해서 그 요구에 맞춰서 하는 거야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정권이 먼저 한 발 앞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누가 봐도 정권이 언론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네? 라고 했을 때 절차상으로 놓고만 보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피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예전에는 문성근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MBC를 협동자로 전환시키자에, 그러니까 지금 프레시안처럼 협동자로 전환시키고 국민이 다 협동 자원이 되는 거야. 그나마 이제 정권에 상관없는 방송이 되지 않겠냐 아예. 그러니까 사실 이용만 해직 기자의 의견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정권과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지금은 여야에서 추천한 임원들이 움직이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가자. 예. 그래서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 여야 구성을 맞춘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정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여야의 구성을 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하다고는 해도 아 예.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쨌든 뭐 반대편 목소리도 이제 담기 위해서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국민들이 뽑으면은 그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좋게 들려요. 근데 과연 그러면 어떤 공정성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여기에는 좀 회의적인 거죠. 이를테면 저는 9시 뉴스를 없애고 7시부터 10시까지 예능으로만 채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장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그 얘기를 자순일 전에 카톡에 잠깐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좋은 방향일 거냐라고 잠깐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해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해직 기자분께서 이 기사 내용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답답하시니까 어떤 대안적인 부분에서 이런 국민이 직접 뽑는 민주주의 지금 저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처럼 공영방송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어떤 답답한 마음에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한 방법이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제가 꽂혔던 거는 그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긍정적인 전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민주주의의 뭔가 이데아 이렇게 표현하는 좀 그렇지만 이데아가 아테네다. 네. 그리스 아테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평민 남자였고 그것도 이제 계층이 다 나눠져 있었고 노예와 일반 시민은 구분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차별적인 사회에서 시민 정말 일반 시민 일부분의 그 직접 참여 정치를 했던 거지 이게 마치 그런 모든 부조리한 무언가를 다 반영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이게 있는데 좀 그런 뭔가 민주주의를 하면은 뭔가 평등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전 좀 그게 좀 불편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지는 알겠는데 사실 저는 내부 투쟁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종사하시고 거기 MBC에 몸담고 있는 그런 막내 작가들 그런 사람들이 잘 보는 거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뭔가를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거를 외부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이용마 기자가 제안한 거는 이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국민 대리인단 이런 거거든요. 이제 뭐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냐면 지금 국회도 사실은 결국 국민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뽑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여야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의제죠. 우리나라 대의제를 하는 그 대의제인 국회가 여야가 몇 대 몇 정도를 그 계산해가지고 추천하는 위원 그 위원들이 결국 사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도 그 대의제가 잘 운영될 때는 그렇죠. 그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정권이 이렇게 망가지는 정권이 생기거나 이쪽 저쪽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바는 엄청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 형편없는 사람이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방송을 날아먹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막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 얘기에는 저는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아주 지지하는 편인데 그 대의제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제를 그 모든 사람이 항상 우리가 직접 정치나 뭐 언론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지금은 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이제 SN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엄청 이제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한 정도 또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할수록 저는 이제 정치가 똑바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양반 얘기 중에도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그런 국회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민중이라는 사람, 국민 내심원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공부도 별로 안 했고, 아니 그건 우리보다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냥 막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정말 되지 않게 사장을 뽑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항상 또 소위 말하는 잘난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 맨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국민 배심원단들이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첨 같은 방식을 통해서 뽑히고 뽑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선임하지라고 마구하고 떠드는 것은 이제 중계가 되고 언론이 맨날 기사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그게 웬만한 보통 사람이 눈에 봤을 때 우리가 아무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듯이 많은 자료를 주면서 아, 저 사람 그동안 어떤 식의 기사를 썼고 어떤 식으로 편집권을 운영했고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건데 지금 사장을 뽑는 구조는 국회의원들끼리 몇 대 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그 사장을 선임하는 그 선임 기구의 어떤 그런 행태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는 아주 중대한 공영 방송이나 이런 것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이 국민 선임 뭐 대리인단으로 하자 이게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하는 건 꼭 아닌데 그런 세세한 절차들이 그 절차나 어떤 그 일반 국민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언론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검찰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이런 형태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도 달성하지 못한 어떤 그런 아주 차원 높은 민주주의 훈련을 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분님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뭔지는 알지만 네. 그 직접 민주주의가 뭐 그거를 실현하겠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국민이 대표로 선출해서 뭐 누군가를 뽑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그분한테 권력을 위임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 포인트는 이건데 저는 그거를 직접 민주주의를 세워서 그 사람을 뽑아도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저희도 이미 정권 망해서 살잖아요. 이미 당해봤잖아요. 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이미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 탄핵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어떤 밑에서부터 위로가 전혀 소통의 이런 연결 통로를 만들지 않고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뭐 실현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위임했는데 또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면 뭐 투표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그런 방송국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쳐다보냐면 방송통신위원회 거기서 맞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들은 또 누굴 쳐다보게 되냐면 미국 청와대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을 안 보는 그러니까 김땡땡 뭐 요번에 김 또 둘 다 김치네 이런 사장들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얘네들은 해바라기거든. 자기한테 그 나중에 한 짓도 그렇고 실제로 방송에 있을 때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뽑히는데 반해서 만약에 이제 그게 그 뭐죠? 국민 대리인단이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국민 대리인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그런 거 없이 추첨을 하죠. 추첨을 하고 보통 우리 지금 형사법원에서도 지금 일부 국민 배심제를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서 무조건 그 저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 편 들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곤란해요. 한 명 두 명. 그 일부러 곤란해서 빼는 거예요. 빼고 별로 이제 거기에 물들지 않은 좀 중도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밀실에 들어가서 한다면 또 아무런 그게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엄청난 작업이나 뭐 들어올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하는 뽑거나 이게 하는 장면들이 아주 이제 좀 더 투명하게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훈련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해보면 되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정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방송에 아까도 말씀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송의 어떤 정치적 공정성을 위해서 사장을 뽑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를테면 아까 그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것처럼 자기는 사장이 되면 예능 프로를 확 늘리겠다, 뉴스 비중을 확 줄이겠다 이런 분이 사실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어때? 아,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예, 볼 수 있는 프로가 늘어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방송의 어떤 공공성과 과연 그러면 그게 아까 이 그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TV가 바보 상자로, 이건 다른 의미로 바보 상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뭐 딱 어떤 것만 하면 완전히 이거는 해결이 다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장님도 그렇고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아주 크게 지금은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좀 더 독립성을 획득할 건가, 이게 지금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획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길 저런 길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한테 제일 맞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정권이 한번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서 너무 이제 그 정권으로부터 정치로부터 너무 밀착돼가지고 그 언론, 원래 언론이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바보 상자라고 얘기했지만 바보 상자 욕하면 안 돼. 그게 얼마 재밌어. 얼마 즐겁고. 근데 그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그런 방송이나 언론의 기능 중에 그런 중요한 기능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여가 생활을 즐기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의식을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 아주 적지만 적은 시간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을 이제 의도적으로 누가 휘두른다는 거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조절 정리를 할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이제 좀 다른 관점을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게 공영 방송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영이잖아요, 이게. 공공의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이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공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냥 공영 방송 자체를 없으면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냥 쉽게 막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없애고 그냥 지금 민간 방송들 그렇게 케이블 여기도 JTBC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완전히 관점이 배제된 그런 투명하고 객관적인 언론 자체가 저는 이상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관점이 들어가는 게 우리는 이런 색깔 가지고 있는 언론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하지, 이게 뭔가 우리는 공공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이 누군데,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대척적으로 싸워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 근데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 어차피 쓰는 기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기사로 만들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사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사를 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른 이야기를 써내는 게 사람인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좀 버리면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파는 성격이 다를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공중파라는 것 자체는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파가 안정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으로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전파는 각 나라별로 한정되어 있어요. 철도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공공 인프라인 거고, 이런 공공 인프라가 있으면 누군가 당연히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인한테 뿌릴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저는 직선제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하냐면, 예전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당선될 걸 기대하고 출마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출마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선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MBC가 가지고 있는 이 전파, 전국에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전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전파, 이거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드라마. 뭐 아까 예능을 뿌릴 거냐,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뿌릴 거냐, 아니면 뉴스를 전달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어쨌든 논쟁, 토론을 할 수 있는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어쨌든 공중파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운영하는 시스템도 우리가 세금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아, 정말로 그냥 24시간 사람들이 원하는 재밌는 걸 틀어줄까? 아니면 뉴스를 틀어줄까? 사실 이거를 한번 토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직선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무슨 아까 이제 차선님이 뭐 이렇게 아예 각 진영의 관점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사실 방송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그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천성적으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TV조선과 같이 거대한 그 자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방송사와 뭐 오마이티비나 한겨레TV나 아니면 뭐 이렇게 뉴스타파 같이 이런 보통 진보 쪽은 아무래도 그런 자본적인 배경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공정한 게임이 관점을 같은 그 균형 잡힌 관점의 각 관점을 균등하게 전파를 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게 그 양쪽의 입장 모두를 공평하게 전파해주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직선제 자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직선제 선거 뽑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그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이 탄핵 사태도 그렇고 근래 어떤 바뀌고 있는 정치 사회 지형이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자 폭탄이라든가 문자 폭탄이라고 하면 안 되지. 문자 행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현재 원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민의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받고 싶은 건데 방송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하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망가진 게 망가진 채로 계속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선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자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 방송에서 공영이라고 하는 게,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뭐 뉴욕타임즈가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문제없이 그 또 좋은 기사들을 써내고 있는데 뭐 보면 우리도 보면은 뭐 어떤 그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단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팩트를 얘기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진짜 엄청 바뀌어가지고 인터넷이 있고 일반 사람들도 가짜 기사를 딱 올리면 그 자리에서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바로 밝혀내기도 하고 팩트 체크를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소위 태극기 집회하는 그런 걸 보면 또 정말 이렇게 가짜 뉴스 이미 뻔히 드러나고 두 번 세 번 알려줘도 계속 한번 이제 귀를 딱 닫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런 형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방법은 사실은 이제 계속 결국에는 더 대화하고 시간이 더 흘러가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피터팬님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공영방송의 사장님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계속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같이 고민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정변님. 네. 우리 국민 한번 믿어봅시다. 그 국민 대리인단 한번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재미있을 것 같아 진짜. 네, 프로듀서 101처럼 막 나와서 막 다들 막 그래야 되는 거야. 문자 투표로. 네, 저는 이렇게 할게요. KBS, MBC를 국민의 품으로. 저는 어쨌든 이 저희의 이야기는 이게 좀 더 잘 되길 바란다. 메시지는 그거다. 영어 화이팅 뭐 이런 거야? 화이팅. 그러면 세 번째로 자손님이 뽑으신 기사와 넘어갈게요. 자손님이 기사를 두 개나 뽑으셨어요. 네. 자 먼저 읽느라 힘들었습니다. 아.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기사는 17년도 5월 19일에 이대희 기자님이 쓰신 채무소가 공약 논란,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거죠. 수액 장기 연체 채무소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저희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기 전에 15년도 9월 1일 기자에도 똑같이 이대희 기자님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주빌리 은행의 대표로 계시고 빚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라는 책을 쓴 저자분으로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재윤경 대표님이랑 이제 대화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두 개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전 처음에 이 2015년도 기사를 먼저 봤었는데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랑 좀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침 이거에 대한 어떤 정말 실천적인 공약을 내세우셨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결선상에 있다고 해서 가져와봤고 내용은 그냥 정말 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완전 소각하는 내용이라고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처음에 좀 모호한 그 형태에서는 빚을 갚는 게 어떻게 그 채무자만의 문제겠느냐. 그러니까 채무자만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지 사실 우리가 금융회사로 지칭되는 그 돈 빌려주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거가 정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재경경 대표님은 그 빚을 못 갚겠다. 오히려 그 빚 갚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긴 했었지만 저는 좀 이런 기사의 제목처럼 약탈적 금융을 좀 더 비판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제 찾아보니까 16년도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1,342.5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 부채가 이제 점점 그 뇌관을 이제 터지기 직전에 어떤 사회의 문제를 자리잡은 지 좀 됐는데 그런 경제 문제까지 뭐 각자 이제 느끼시는 바를 또 얘기하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면 아 빚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그 돈을 빌려서 이제 안 갚 빌려 일단 빌려주게 되는 경우도 잘 없지만 빌려줄 때 보면 아 이 뭐 개념 없이 빌려서 막 써놓고 나서 맞습니다. 그런 일도 많죠. 빌려주 갚지 않으니까 엄청 얄밉다. 보통 이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은행들이 또는 제2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대부업까지 넘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이제 나중에 추심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정말 아주 그 뭡니까 이게 그 천만 원도 안 되는 여기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뭐 10년이 지나 서 쌓인 그래서 먼저 정말 보면 그걸로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은행들이 회수해 가는 과정에 보면 자기들은 이제 비용으로 그냥 떨어버리고 자기 재무제표도 나오지 않는 것을 그 제2 또 제3 이렇게 계속 넘어가서 마지막 추심업체가 살 때는 그게 뭐 몇 프로 한꺼번에 막 모아가지고 뭐 1%도 안 되는 돈으로 사서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소멸시효 같은 게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추심하는 사람들은 은행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그 밑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 밑으로 더 밑으로 해서 나중에는 뭐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100건 중에 하나만 건져도 이제 그 남는 장사 하는 거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미 산 지방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뭐 그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는 거지. 끝까지 시달림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고민에서 이런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뭐 재윤경 지금은 의원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실 개인에 대한 파산 제도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참 보면 이게 근데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점을 조금만 자기도 빌려줘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좀 정돈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 빌려주는 쪽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출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왜 빌려줬냐. 근데 그 말 뒤 바탕에는 또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이 제1금융권에서 못 빌리고 2금융권 또 뭐 대부업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필요한 게 그런 대출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복지가. 그 복지가 뒷받침되고 나서 근데 또 그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또 뭐 재원이 필요,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증세도 해야 되고 막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이 맨 처음에 이제 자손님이 가져온 지사 이런 되게 좀 오래된 기사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 거짓말 안 하고 제 페이스북에서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 대부분의 관점은 뭐였냐면 이 주변은행 이분이 되게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소각할 생각을 하냐. 이게 오히려 사회 도덕적인 일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이분의 얘기에 동감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변님은 개인간 대출을 얘기했는데 사실 개인간 대출은 여전히 주변은행에서도 물론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가장 포커스는 뭐냐 어떠한 대부업이라든지 또는 뭐 제3금융 뭐 이런 있잖아요. 뭐 아니 뭐 일수 뭐 이런 내려가는 정말 안 좋은 그런 대출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막상 그 지경에 안 가봐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는 갔다 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가요. 대한민국 사회가 생각보다 아주 쉽게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적인 애가 주택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프라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하냐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개인이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개인이 생각보다 소득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굉장히 대출이 쉽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요. 그러니까 자 필요한 많은 것들은 내 소득 범위 밖에 있고 근데 또 대출을 쉽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그러니까 그 통계력을 가린다 해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대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출을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적당한 빚은 갖고 가는 거죠. 이거잖아요. 맞아요. 빚은 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빚도 능력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채가 통제가 안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월급 받는 직원분들은 사실 그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회사가 잘리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아 요즘 회사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리지만 않는 거야. 근데 나머지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자영업자가 됐든 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소득이 불확실한 거예요. 물론 많이 벌 때도 있겠지만 또는 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어. 또는 누가 뭐 병이나 뭐 또는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도 내가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원래도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금융, 자연스럽게 3금융 그러다 보면 절대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없는 테크트를 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거 사실은 자기 위지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위지와 상관없이 악성 채무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그걸 자력으로 벗어나는 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말 아사금님이 얘기하시는 게 딱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였는데 사실 이게 그 빚을 갚는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빚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이 사람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으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빚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이라서 이 빚의 속성이 있잖아요. 사실 이 빚을 내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했는가를 사실 추적해 보면은 이 가계 부채들이 사실 뭔가 엄청난 사치를 부려서 이 가계 부채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생활고에 찌달리다가 그 빚에 빚을 놔서 빚이 또 빚을 낳는 이런 구조에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죠. 개인 구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신 분들이 많은 건데 사실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자기 몸이 갑자기 일이 어떻게 될 수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삶인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개인이 다 떠안아야 되는 이런 사회적 완충작용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거의 없어지는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면 이 사회가 저는 좀 어떻게 이 좀 어디 기댈 데 한 곳 없이 그냥 개인 혼자서 이 사막에서 살아남아라 이런 것처럼 나만 살아남기 이런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정말 다 반영하고 있는 수치로 보자면 확실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여러 제도들 중에 보면 맨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파산 안 될 때 하면 이제 그게 사실은 파산이나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도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철저하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개인이 진 그 채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빌린 것을 다 못 갚으면 파산 선고를 하고 실제로 채권이 훨씬 더 많으면 그 다 면책을 다 받아 다 받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게 뭐 지금은 다시 또 파산 관제를 임명해야 되고 또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런 말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변명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변명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제 그런 아주 그 잘 계산된 그 제도화된 그런 방식은 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로 가지 않을 가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안전 장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회 좀 잘 사는 사회들 또 뭐 이렇게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지 않은 그런 정상적인 사회라면 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더 다양한 뭐 재교육을 받고 또 일자리를 또 찾고 뭐 이런 방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아까 자손님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작지만 정말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밟는 또 그 밟는 것이 정말 악질적으로 1%도 안 되는 걸 사놓고 모든 책임을 다 자기들은 이제 100건에 1건 건지면 다 회수하는 정말 이 뭐 그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 예, 설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럼 오히려 보면 이런 그러니까 고통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고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그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잘 구축할까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게 격렬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제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저는 지금 아주 찬성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쌓이고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들여가지고 빨리 그걸 확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제 그 왜냐하면 개인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빚을 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뭐가 나라가 나서서 탕감해주고 뭐 이게 정말 도덕적 해이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시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도 안으로 넣어가지고 아주 그 개인의 채권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따져보고 실제로 또 도박도 많이 하고 뭐 옛날에는 이제 채권 파산하고 면책받고 하는 게 엄청 쉬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면 그때는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줬어. 근데 보니까 원래 옛날에도 지금도 법이 별로 안 바뀌어서 옛날에도 그 뭐 도박이나 유흥 당진 이런 걸로는 파산이 안 돼요. 파산 되지만 면책이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하지만 철저히 계산을 안 하니까 이거 뭐 그냥 쓰고 막 카드 끊고 나중에 다 모르겠다라고 해도 조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다 면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다 면책해 버리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러면 네가 쓴 빚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따져보자 한 게 사실은 파산 관제인이라 도와줘 따져보니까 이제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구제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공감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사실 사례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를테면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산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사실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기가 싫은 거죠. 자기 재산 팔아서 월급 주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명의를 다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못 주겠다. 난 돈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거기 있는 직원들은 돈 하나 못 받고서는 이제 그 사람 누구예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무슨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소액 빚을 진 개인에게 적용하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람 세고 썼어요. 네. 사람도 개인도 세고 썼고 네. 기업은 네. 기업도 세고 썼고. 근데 또 어떤 사례도 있냐면 이건 제 저희 그 예전에 알던 지인 분인데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 이제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재산의 그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법적으로 이혼을 하시고 동거로 돌아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론 뭐 그냥 겉보기에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트레스나 심적인 그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기하려고 계속 해도 빚을 낳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 그걸 갚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게 진짜 이 근데 그분이 뭐 그렇다면 뭐 사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본인 사업하셨다가 사업 실패하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재개할 수 없는 이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이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 빚을 없애도 은행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부분 전혀 몰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빚이 그런 건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장기 채무 같은 예, 거에 예. 이미 대손 충당으로서 다 떠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아 그럼 뭐 굳이 이런 거는 없어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덕적 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운영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그걸 뭐 한쪽으로만 보고서 할 수는 없지만 더 그 어떤 아주 적은 빚 때문에 기본적 생활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게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운영할 것이냐 이게 그 이 큰 틀에서의 정책을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수술 같은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든 질병을 해결책을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은 정말 상태가 악화되고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관리, 뭐 음식관리, 뭐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도 사실은 애초에 그런 빚을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렇죠. 하면서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구조를 사실 50년 넘게 국가가 운영해 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 한부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는 한 상황인 거죠. 근데 수술만 있고 그러면 조치가 없으면 당연히 계속 오히려 병들겠죠. 사실은 더 많이 이상한 상태도 되게 고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동시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러니까, 네. 수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지금 사회는 그런 생각. 아까 아사검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빚을 낼 수밖에 없으면서 빚이 되게 쉽게 내재지는 그런 맞아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두 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계속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 당장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전세가 서울에서 산다는 걸로 하면 뭐 1억 2억 넘어가는 데가 뭐 저희 동네도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닌데도 전세값이 1억이었어요. 근데 사회 갓 나와서 4년 5년 일해 가지고 1억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빚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갚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선 그냥 빚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빚이 더 그 제 한도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자가 제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이 없이 그냥 어떤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당연히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제 근데 아까 연결되는 문제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약탈적 대출을 막아야 된다. 저는 100% 동의해요. 이분 얘기할 재윤경 씨 얘기하는 말 100% 동의인데 근데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잘 없고 있어도 안정적이지 않고 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 정말 급여도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집을 위한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위한 대출을 하는데 그럼 그 대출은 그럼 대출을 못 받아야 되냐? 여기서는 이제 총 부채 비율을 높여 높이라는 거예요. 담보 같은 거 안 잡, 안 잡고도 그 사람 소득이 높을 때 그 소득에 맞춰서만 빌려줘라. 그럼 못 빌리잖아. 못 빌리죠. 못 빌리면 집, 제대로 된 집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점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그렇게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형태의 빚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에는 맞지만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주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다른 얘기인데 이게 다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만 딱 놓고 보면 금방 다다닥 이렇게 뭐 약탈적 대출 맞고 주심을 규제하고 오래된 채권 소각하고 이러면 딱 해결이 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체제가 굴러가는 형태를 또 보면 야,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구나.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상당한 돈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기사를 이쪽 부 이쪽 관련된 이제 기사를 살 보면 댓글을 보면은 정말 이게 척박하다 못해 여기는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 일궈내신 분들이 사회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엄청난 피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갖고도 뭔가 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 일절 용납이 안 돼.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라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갖다 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러더니 뭐 나는 뭐 어느 기업의 중견쯤 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진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잘 사는 사람 맞나 보다 우리나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냥 평균치를 내면은 이게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사라져버리는 정말 마법이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같은 5의 평균값을 내더라도 이게 0과 10의 평균값을 낸 거냐 6과 4의 평균값을 낸 거냐 이거의 차이인데 저는 그 분들을 뭐 노력해서 그 자리에 일궈냈다 이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런 안전망을 왜 구축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복지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걸까 그러니까 나는 결국 살아남았으니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에 이런 이제 자본주의를 그냥 이 사회 현실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보면 실상 이게 시작이 된 게 그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고서는 양성이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자본주의 자체가 우리는 그 학문적인 걸 의작뱉기 게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내가 거기 앉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자를 벌어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그 사람들이 대신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예요. 왜냐면 나는 놀고 있는데 돈은 그냥 땅바닥에 냅두면 썩어요. 근데 이 돈이 가서 이자를 가져와. 이거는 이자를 가져오는 인간이 있는 건데 그 돈은 정말 아무것도 생산이 되지 않아요. 뭐 걔가 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명체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돈을 돌려야겠다라는 걸 처음에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제 그런 내용은 빼고 어쨌든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돈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데 그 이자를 뭔가 내가 이거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 이거를 가져온 게 돈을 가만히 냅두면 돈을 알아서 불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현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그런 경제 체제 자체가 좀 그런 공허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맹점이 이미 빠져 있고 좀 이런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넌 돈을 빌렸으니까 이것만큼 팩트잖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해준 게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사실 그 돈이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자기네들은 아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너는 빌렸으니까 갚아야 대한 그런 채무자에 대한 그 책임을 막중하게 지면서 좀 그런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다? 그런 쪽의 어떤 도덕적 해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그런 해이는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것들 여기서 보면 결국 여기서는 이제 문제되는 게 생계형 채권인 거잖아. 생계형이니까 아주 소액이고 우리나라의 빚을 못 갚은 이에 대부분이 이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쫓겨가고 모욕당하고 다시 무너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막자는 거고 그 이면에는 우리 그 자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계속 신용을 만들어내는 몇 배, 그 원래는 맞아요. 뭐 1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9배 뭐 지급 준비율 제도 그거 가지고 몇 배를 뻥튀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데서 사실은 뭔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이상한 건데 그거에 네,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결국에는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다른 직업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은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참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옛날에 그 로마인 이야기에 나왔던 에피소드인데요. 카이사르 있잖아요. 로마를 처음에 저기 했던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이 귀족 집안이긴 하지만 집이 되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 그 시스템 상에서는 그 전쟁을 치르려면 그게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의 개인 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카이사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지방, 그러니까 갈리아라고 하는 그쪽 그 서유럽부터 해서 그 유럽 일대를 거의 정벌을 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했는데 이게 더 이상은 이건 다 빚이었거든요. 빚을 꿔서 자기 그 군대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빚을 꿔준 사람들이 빚이 너무 많이 꿔져서 카이사르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대기업이군요. 네. 대기업이 그렇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것처럼 이를테면 은행이 만약에 채무자한테 이렇게 빚을 해서 했는데 이 채무자가 그거를 어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지원을 해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이를테면 뭐 직업이 없어. 지금 근데 학자금 대출이 이만큼 있는 거야. 빚이 점점 쌓여가. 그럼 은행 쪽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해주는 거죠. 너 취업해서 돈 갚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제도를 같이 해야 주면 이렇게 좀 풀리지 않을까요? 그게 있어요. 사실 이제 자선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났던 부분인데 뭐 모순이 없는 구조는 없겠지만 자본주의 또한 기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구조든 간에 그 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노력해서 기득권을 차지했든 좋은 부모를 만났든 간에 간에 그 기득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모순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그 모순을 잘 활용해서 단지 얻은 거니까 나머지 활용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베풀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모순된 체제일지라도 그 체제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도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나는 고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나올 때만 사람들이 열받아하는 건요. 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구조에 적응해서 했단 말이지. 맞아. 근데 니들은 왜 구조 자체를 공격하는데 그 구조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을 이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큰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구조가 들어선 거는 아, 이 구조가 다수한테 불평등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자본주의도 약간 그런 위태위태한 기점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대안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그래도 좋은 제도야 라고 해서 사실 유지되고 있는 것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라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제도가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죠.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가 아직은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사를 보거나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모순 속에서 성립한 뭐 그 집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뭐 같은 거니까 나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사회에 이바전에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사실은 올바른 태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 꽃이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사실 비즈니스 까놓고 보면 뭐냐면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자주 하진 않지만 사실 사장의 역할은 월급 도둑인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가는 원래 월급 도둑. 구조를 잘 만들어서 자기는 최대한 일 안 하고 일을 별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 일을 해가지고 나 돈을 갖다 주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노동을 안 하죠. 그거를 뭐 유능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뭐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사장은 항상 직원들이나 또는 소비자들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흔히 말하는 납부 사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자본과 모든 이 자본주의에서 뭔가 누리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보면 딱 그대본 나와요. 네.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렇죠. 그 저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베니스의 상인 그 소설이 되게 쉬우면서도 이 소설을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대학 시절 때 이거를 정말 막 그렇게 했던 게 중세 시대 때는 그 아직 이 뭐래 자본주의의 아이디어가 성립되기 전 시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이 살 때 가는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유대인으로 나와요. 은행 그 청구업자 지금으로 따지면 은행인 거죠. 돈을 빌려주고 샬록.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가져오라고 시키는데 그 배가 이제 전몰을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전몰을 해서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이제 그 빚을 면책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그 시대적인 어떤 구조로 그 위치로 봤을 때 사실 유대인은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사기꾼 이런 걸 이런 위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 그런 사람, 이미지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런 위치는 아니고 약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자본주의 와서 갑자기 이제 이걸 등쳐먹은 애가 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그게 자본주의가 뭐 잘못되고 중세가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우리는 너무 이 체제 안에 찌들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태어나서 자본주의 안에서 죽겠지만은, 익숙하죠. 네, 너무 익숙해서 그 모순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모순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걸 사실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쉽게 그리고 지금 사회는 쉽게 이게 그 사람의 온전한 책임으로 넘기게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연대나 이런 의식은 뭐 가르침조차 사라졌고 이미 신자유주의 시대고 뭐 우리가 원하면 다 돼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그래서 농담삼아 요즘에 제일 잘 타고나야 되는 줄은 탯줄이라고 아니 그 정유라가 부모도 능력이라고 얘기한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실 태어난다는 걸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농담삼아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하다라는 걸 내재하고 있다는 게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제 우픈 얘기긴 했는데 좀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게 색다른 관점이잖아요. 그 채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쉬운데 항상 채권자나 뭐 이런 좀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항상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서 약간 한 마디씩 마무리. 잠깐 마지막으로 약간 딴 얘긴데요. 그 처음에 그 이거 기사 링크 걸어주셨을 때 제가 그걸 봤는데 기사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막판에 광고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광고가 있었어요? 아니 제 거 화면에서 제 컴퓨터 화면에서 신용대출 롯데캐피탈 빚 없애자는 기사 마지막에 신용대출 롯데 이거 되게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 맞춘 경우였을지도. 그러니까 고조의 인공지능.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정변님부터 한마디씩 들어가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옮길게요. 네.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평평가 갚으세요. 네. 아 진짜 하면은 저는 그 능력 있는 분들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된다고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뭐 감사만 하면 되는가? 감사하면 자연히 헌금도 해야 되고 원래 그 교회 나가면 감사한 마음만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변화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당신들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되게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되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흑수저지만. 네. 저는 인간보다 앞선 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이게 나 혼자 잘 살자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나도 그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자기 얘기처럼 마치 내가 겪는 문제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되게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은 아닙니다.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 정변님이 뽑아주신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2017년 5월 12일자 임경국 기자가 쓴 조국 수석 정윤회 문건 세월호 사건 다시 파헤친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특별히 뭐 이 기사 내용은 사실은 많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금 우리 녹음하는 시점으로 하면 한 달이 이제 좀 지나가는데 그죠? 네, 한 달. 어쨌거나 이제 처음 출발하면서 엄청난 이제 그 역대 정부 최고 지지율이에요. 예,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것의 대부분이 또 이제 인사를 너무 멋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한 것 때문인데요. 잘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갈지도 몰랐고 사실 정치를 하게 될지도 몰랐고 그 전에도 사실 계속 그 정치권으로 또 콜이 왔었잖아요. 반하면서 어쨌거나 뭐 좀 속된 말로 몸값은 계속 높아요. 근데도 사실 이 양반은 그 전에 훨씬 더 높은 자리도 사실 자기가 다 거부하고 그런 거를 했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가면서는 아마 서로 그 전에 교감을 서로 했겠죠. 하는데 정말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또 이 사람이 가면 정말 잘할 그런 자리를 맡아서 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적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 개혁이 이 양반이 그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법조인 그러니까 법학자죠 법학자고 그냥 뭐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닌데도 사법고시 출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또 그 법조계 내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또 처음 임명되고 나서 처음 딱 이제 한 일도 그 사실은 이제 정윤회 문건과 네. 세월호 사건 파헤친다 이런 건데 저는 그 우리는 사실은 뭐 요새 들어서는 박근혜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되는 엄청난 이런 뭐 계기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 그 전에 정윤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윤회 사건 때 그 뭐 청와대 내에서 뭐 사실은 그렇죠. 그 대한민국 순위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권력 순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비서실세 다른 얘기 비서실세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 국가 품위를 누설하는 걸로 그렇죠. 프레임을 딱 바꿨죠. 바꾸면서 그 바꾼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청와대에 나가 있던 그 뭐 공무원 그 당시 다른 비서관과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이 사건 때문에 청와대 파견 나간 경위 한 명은 또 자살까지 했잖아요. 죽기까지 했잖아요. 경위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자살하기까지 만들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요직에 앉아 있고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막 그 일을 하는 또 수많은 그 사람들 사실 일반 보통 이제 검찰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검사든 뭐 부장검사든 보통 그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소수의 그 해바라기들 빼놓고는 일이 너무 많고 자기 일이 너무 많아요.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하는데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 사실 다 망쳐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지금 이렇게 그 정리를 해나가는가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단추를 잘 끼우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특조위가 만들어졌지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간간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했었는데 얼마나 이걸 완전히 뭐 그 오히려 그 나서서 방해를 했잖아요. 해양수산부도 그랬고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때쯤 또 세월호가 들어오고 그렇죠. 또 뭐 잃어버렸던 갑자기 배가 인양되고 시신 수습되고 그런 상태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 심지어는 지금도 공기까지 맑아요 미세먼지도 없어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런 뭐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 세월호 하면 솔직히 피터팬님이 좀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호에서요? 네 아니 사실 세월호 얘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세월호 때문에 제가 프레시안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제대로 뭘 아우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웃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만 하면 다들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 그때 사건이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좀 많이 느껴서 아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던 차에 보니까 프레시안 조합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여기 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예, 여기저기 설레발치고 다니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세월호 사건은 사실은 조금 드라이한 뉴스들만 보는 편이에요. 뭐 그 이제 그 사체가 수습되거나 해서 어떤 그게 밝혀지면 뭐 그분 관련된 얘기들이나 이런 기사들 혹은 주변 분들 얘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거는 거의 안 보고요. 그냥 뭐 어떻게 인양한다, 인양하는 방법 뭐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밝혀지느냐가 우리가 정의를 얼마만큼 다시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윤의 문건보다는 솔직히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이건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벅차다 그래야 되나? 아 이제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원래부터 이제 조국 그 교수님 때도 되게 존경했었는데 예. 민정수석 되시고 난 다음에 세월호 이 발표하실 때는 아 역시 사람 잘 뽑았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네. 이걸 정면님이 올리셨을 때 사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이걸 기사를 올리셔서 그냥 뭐지 조국 수석 뭐 잘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그거 얘기인데 그 사실 이거를 좀 바랬던 거잖아요. 저희가 바랬던 거를 좀 해주고 있고 그런 좀 이제서야 좀 시원하다 이런 기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한데 좀 뭐 복잡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세월호를 저는 이제 좀 잊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이미 지루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에서도 항상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게 전혀 저는 남의 얘기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세월호 얘기가 내가 어느 순간 저 위치에 딱 갔을 때 나는 구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점을 전 봤고 그 박근혜가 모는 배 위에 나는 세월호 선언 그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사실 문 대통령을 지금 뭐 인사 이것만으로 무언가를 평가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번 다른 정권들처럼 그 전 정권 까기 위해서 사실 이거를 뭐 밝히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정말 다 파헤쳐주길 바라지만 또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바래왔다는 거를 딱 원하는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윗세대는 광주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운동권이 되거나 또는 뭐 각자 현장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세대부터는 세월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사실 우리가 무슨 광주 경험한 상황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우리 세대가 각성되게 만든 딱 사건은 세월호였던 거죠. 네. 뭐 저 나이 딱 바로 위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다들 세월호에 대해서만큼은 아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닌데 첫 번째 남의 일이 아닌데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가 당할 고통을 저분들이 대신 당했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대신 싸우고 있구나. 거기서 오는 미안한 마음과 뭐 감사한 마음과 뭐 내지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쨌든 매일매일 그냥 그 생활 전선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더욱더 그 부채의식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후에 그거를 정부가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딱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제 주변에서는 하나는 국가를 떠나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 아예 국적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이제 아, 더 이상 대한민국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더 이상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아예 포기를 한 사람들. 근데 당연히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대한민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자순이 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월에 탑승 중인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 지금 아직까지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의식이 어디로 가냐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거창한 일이든 아주 자그마한 일이든 간에 그 전까지는 특히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는 그게 약해요. 내가 뭐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는 게 되게 약해요. 그냥 개개인의 개인주의로 가는 게 훨씬 익숙하지. 내가 굳이 뭐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뭔가 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세월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 같은 사람들이 뭔가 하지 않으면 바뀔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처럼 이 세월을 떠나서 다른 국가의 국민이 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그 기점에 세월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회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빛, 구체 이런 것들을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나서서 회원을 잘해주면 이상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회원을 못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빚을 또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그날을 다시 3년 지났잖아요. 그게 그날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그 요즘 같이 이제 방송에 실시간으로 장면이 계속 찍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 구했다는 오보가 있었다가 다시 또 그게 아니었고 우리 보는 눈앞에서 정말 아무런 죄 없는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마지막 수장되고 되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씩 밝혀지는 걸 보면. 겉으로는 이제 뭐 잠수사가 몇 명이 지금 들어가서 뭘 하고 있다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전달 방식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은 다들 정말 내용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보고나 신경 쓰고 있고 뭔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국가라는 게 하지는 못했고 다시 또 보면 그 배라는 것도 자체가 이게 원래 정말 오래된 배를 일본에서 수입해 오면서 더 안전하지 못하게 그걸 또 위로 뭐 더 그걸 또 증축하게 만들고 또 그걸 또 허가하고 규정으로 또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해도 또 그거를 그 배가 이럴 경우에 출항을 할 때는 뭐 지키면 되는데 그 뭐 그걸 또 감시하는 단체도 다 그 예전에 그 공무원들 해수부 공무원이 나와서 협회를 하고 다 짬짬이고 또 그 배를 몰았던 선장도 사실은 비정규직이었고 뭐 그러니까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사실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경태가 총체적으로 딱잖아요. 겉으로 딱 보면 네. 대한민국이 마치 그럴듯하게 뭐 세계 10위권이고 네. 우리 뭐 잘 막 이만큼 이루고 뭘 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정말 사상유광인 거지. 이게 그 약한 고리들 전부 다가 모여가지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라는 걸 또 사실 만들기도 어려웠지. 그 과정들이 얼마나 지난했어요. 네. 지난했고 지금 또 보면 이제 그거를 막기 방해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그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 네.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처음엔 그 세월호라는 게 어떻게 발생했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밝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그물코 같아요. 그물 코일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미 이제 박근혜는 탄핵되고 저렇게 구속돼 있지만 그 한 사람은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에 정말 여든 야든 뭐 누구와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끄집어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다 밝힐 때라야지만 사실은 이제 그 위에 새로운 걸 해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세월호에 관련돼서 되게 그 가장 심각한 부분이 제가 생각 가장 심각한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세월호 말고도 사실 사건 사고는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어떤 충격을 받고 그런 그러니까 고무렵 386 세대들 소설들을 읽어보면 삼풍백화점 붕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그래서 거기에서 상처받아서 그 상처에 대한 치유를 시도하는 소설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세대 그때 이제 대학생이셨던 응답하라 1993가 그 거기 보면 거기서도 왜 주인공이 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자애가 삼풍백화점에 있다가 나왔을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어쨌든 뭐 그 핵심까지 조사를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지금 학술적으로도 다 밝혀져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정부가 인지를 하고 그 뒤에는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뭐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유지관리 수준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2000년대 초반인가에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곡을 연결하는 다리가 떨어져서 출근길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성수대교는 우리는 성수대교를 한번 겪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어느 정도 물론 그때 이제 구속되거나 했던 분들은 거의 그냥 뭐 희생양 수준이고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국가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거나 정치권이 여야로 편을 갈라서 이게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세월호는 사고가 일어날 수 어떤 식으로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 됐으면 이 사고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러면 그 사고가 일어난 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그 어마어마한 무능과 심지어는 무능이 아니라 방해하는 그 모습들이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거고 사실 저도 거기에서 그게 가장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보 사건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전원 구조라고 했다가 예. 사실 세월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랑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뉴스타파에서 잠깐 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오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독재자가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 독재자가 무슨 모든 언론 다 컨트롤해가지고 너 다 오보네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보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각각의 개개인이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각각의 방송사, 각각의 신문들이 그때그때 그때 어떤 판단? 지금 시점에서 자기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이 뭐지? 그러면 정권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대충 보도자료 갖다 쓰거나 또는 아예 뭐 이런 뭐 다른 방송사가 보도하겠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일까 또는 기자는 아예 뭐 이거 어차피 뭐 씌워주지도 않을 건데 내가 뭐라 보도해 그냥 뭐 이런 식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합적인 거 그 개개인이 내가 뭐 이 정도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뭐 다 모인 거죠. 그게 다 모여서 만들어낸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세대가 이제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실시간으로 우리는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렇죠. 우리는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뭐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뭐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대충 다들 알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나라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있다는 건 아는데 막상 그거를 실시간으로 쫙 보고 그걸로 인해서 그 죄도 없는 애들이 죽는 거를 또 실시간으로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게 세월호가 가장 큰 차이라고 봐요. 뭐 이거 처음에 기사 가져오실 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의도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저는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이미 얘기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뭐 그런 답답한 것도 그 지금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공유되는 어떤 감정이었을 거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뭐 그런 사건들의 그런 연장선상으로 사실 이 세월호가 그냥 갑자기 누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누군가의 무능이 만들어낸 무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만들어낸 그런 구조가 있었을 거고 결국에 그 구조 안에 탄생한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을 뿐이고 이제 한데, 저는 그냥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되게 답답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도 뭐 이 기사를 본다고 해서 그 광장에 나간다고 해서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무 얘기도 듣고 있지 않는 저 정권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그 3년 동안 광화문을 지나면서 느끼는 그런 그 저의 무력함을 느끼는 개인으로서는 정말 그냥 되게 죄송하면서 그 희생자들 분들한테 그냥 제가 막연하게 너무 죄송하면서 그냥 저도 너무 답답하고 이걸 뭔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런 뿌연 안개 속에 이때 있었던 기분이에요. 그냥 놓지 않고 이 기사를 보는 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무슨 다큐멘터리를 챙겨 보는 게 그런 뭐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 나오면은 그래도 한 번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의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였을 뿐인데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정말 그럴 때로 내가 다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런 사건은 무조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엄청난 우연이 겹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내가 무능하게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그런 거는 다시 경험하지 않는 세대를 만들어주는 게 나의 어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엄청난 걸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무력감을 다시 느끼지 않는 세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시간이 한 마디씩 마무리를 하고 올라가죠. 정 변호사님 하시겠습니다. 정윤회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다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얘기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뭐 과거의 얘기를 또 그만하고 뭐 듣고 뭐 미래를 향해 이런 게 아니라 미래는 항상 밝히 과거를 잘 정돈하고 정리되는 과정에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다른 문제 아니고 세월호 사건이나 뭐 정윤회 사건은 그게 검찰개혁하고 다 연결되니까 정말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여전히 세월호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지만 이 얘기를 하는데 살짝 울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저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세월호가 되게 큰 사건이었고 여기에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이제 오래됐으니까 잊어라라는 걸로는 상처가 절대로 치유될 수 없고 그럼 미래로 나갈 수 없거든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서라도 네. 꼭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모두가 유가족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2부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본격 조합원 토크입니다. 네, 2부는 항상 매 방송 때마다 사전에 제가 키워드를 정해서 참가하시는 패널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일단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어떤 틀도 없고 형식도 없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막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막 끼어들고 막 갔으면 되는 이제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방송 안드로이드 양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경호 조중동에 대한 대척점으로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 위에 새 언론만이 아닌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 민중의 소리도 같은 성향으로 분류되는 편이다. 그전에도 이러한 프레임이 있었으나 오마이뉴스에서 영부인을 김정숙 씨라고 쓴 것에 문재인 지지자를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이어서 한겨레 20일에 문재인 대통령 표지 사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과거 참여정부 때이들의 행보에 대한 재조명과 내부의 행태에 대한 고발까지 겹쳐지며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경호 프레임입니다. 한창 핫하죠?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경호 프레임은. 네. 계속. 일단은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사실 오마이뉴스하고 그러니까 프레시안 조합 활동하면서 오마이뉴스를 오히려 눈여겨본 측면이 있거든요. 아, 원래 그렇군요. 예. 아니 제가 원래 그 프레시안 후원하기 전에 했던 게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다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마이뉴스는 문제가 많다 생각이 때문에. 예. 예. 그랬다가 그 저기 뭐야 천안함 때 왜 엄청난 오보를 한번 낸 적이 있었죠. 그 스크류에 붙어 있는 게 무슨 불가사리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항의성 글 한번 보내고서는 이분은 여러분들 자기 끼어드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태가 터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인원이 16,000명이 넘었습니다. 16,800명에서 제가 이제 체크를 시작했었는데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봤더니 15,200명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이 빠진 거죠. 그분들이 내는 돈이 한 달에 대충 한 만 원 정도니까 오마이뉴스는 한 달에 만 원, 1,000만 원씩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완전 실력. 아 이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네. 왜 아무도 안 껴드세요? 아 물론 뭐 오마 저는 솔직히 이전에도 오마이뉴스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번에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포인트나 방향은 사실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경호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한경호가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조중동은 뭐 제껴놨고 원래가 근데 한경호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한경호를 사실 반성한다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여기 이제 프레시안 미디어를 다 껴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니들 이제 아웃이다. 이제 우리는 니들 같은 언론 안 믿는다. 이제 이런 거의 흐름까지 가거든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제가 잘못했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언론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그 언론이 오보를 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한경호 프레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태도예요. 태도. 그 바로 오늘도 뭐가 있었냐면 그 서현석 기자님이 올렸던 그 기사 있잖아요. 봤습니다. 예. 거기 서현석 기자님 페북까지 와가지고 도종환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 예. 그 내용 보시면 내가 보기에 기사 내용 읽지도 않았어. 솔직히 그 사람이 기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장창이야. 우장창. 그냥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 사람 논데 그거예요. 어떻게 프레시안이 진보 언론인데 저는 진보는 생각 안 하지만 프레시안은 진보 언론인데 문재인 정부의 후보자를 우장창이라는 표현을 써서 망가뜨릴 수 있느냐 딱 그거예요. 관점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니네는 아웃이야.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연장선을 가면 거의 반지성주의와 연결되는 저는 그렇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고 많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시안에 되게 우호적인 아무래도 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프레시안에 되게 우호적이고 프레시안의 기사들을 되게 이제 선의의 관점에서 항상 해석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렇지 않은 빈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때부터 시작해서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사태가 단순히 오보 혹은 이제 호칭 태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응하는 기자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게 그렇게 제대로 된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손병관 오마이뉴스의 손모 기자 같은 경우에 그 사태를 촉발하고 나서 했던 대응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처음에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왜 김윤옥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 때 영부인은 김윤옥 여사라고 했으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는 씨를 붙였냐? 어? 김윤옥에게도 씨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찾아봤더니 김윤옥 여사에게도 씨를 붙인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씨를 붙였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지.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 왜 기자 개개인의 어떤 잘못은 척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자 개개인의 잘못인 거지. 그게 언론 뭐 작게는 오마이뉴스 하나 언론 더 크게는 한경호 전체로 가는 거는 논리적인 비약인 거죠. 아 거기 비약은 있죠. 비약은 있는데 그냥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게 태도에 뭔지 알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진보는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할 거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게 사실 한경호 프레임을 이슈로 던지기 전에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안 하시죠? 네. 아,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도 안 한동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언론에 그러니까 정권에 이렇게 많이 포섭 됐다는 얘기를 막 들으면서 보수 정권에 네 보수 정권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비판을 이미 받아온 프레임이라는 거는 뭐 그냥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약간 대척되는 걸로 한경호가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경호를 찾아봤는데 그 진보 언론사를 속칭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그렇죠. 걸로 이제 쓰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왜 나온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냥 이제 조정동 까니까 이제 약간 진보 언론 까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건가 아니면은 뭔가 진보 언론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온 건가 일단 그걸 모르겠었고 근데 아까 뭐 세대 차이 확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 패싸움이라고 하죠. 이제 조정동 이제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진보 언론에 대해서도 뭔가 깔기 위해서 한경을 가져온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찌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로 분류되는 언론사가 문제가 없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왜 이 프레임이 나온 걸까? 이게 왜 나온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 아니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그 제가 보는 게 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시민 일반적인 독자들이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언론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수 언론은 엄청 빨아준단 말이야. 잘 빨아줘. 여기는 진짜 막 열심히 빨아줘요. 막 아무리 잘못해도 막 야 씨 막 여기 막 욕이 막 나올 정도로 이제 기사 보고 있으면 막 컴퓨터 모니터를 부셔버리고 싶어 막 그럴 정도로 막 열심히 해주는데 진보 언론은 그러니까 나름의 그 어떤 정론직필이라는 그 뭐라 철학 아래 잘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점이 미비하다라고 이렇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예 잘했으면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여기서 왜 까 이런 느낌을 받는 기사들이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여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조정동처럼 왜 안 빨아주냐 요게 있는 거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노무현 그 정권 때 사실 진보 언론 이건 보수 언론은 당연히 공격했고 그때 진보 언론도 노무현 정권이 다 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섭섭함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데서 쌓여 있다가 노 대통령이 마지막 그 서거하시는 그때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분노에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런 표현 나왔어. 니들이 죽였다. 네. 네. 저는 이제 노사모도 아니고 소위 문바도 아니야. 네. 아닌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전 영화 하잖아요. 그 노무현이다. 그 보니까 제가 혼자 가서 밤한 9시 10시 넘어서 혼자 봤는데 아이쿠. 옆에서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나는 혼자 갔고 옆에 다른 사람들 몇 사람 많지 않았죠. 나 막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진짜 다 그랬어요. 이제 원래 뭐 그 노 대통령 그러니까 노사모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려올 때쯤 됐을 때는 진짜 진보고 보수고 이걸 떠나가지고 팩트를 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엄청 어쨌거나 몰아대고 이제 그랬죠. 그걸 파렴치한으로 비슷하게 만든 거지. 던져주는 대로 그냥 다 쓰고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 건 뭐 노무현 대통령은 신하처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지금은 신하가 됐지. 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겪고 나서 또 그 다음이 뭐 또 무리 없이 잘 지나가서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이명박근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 진짜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그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민주정부고 어떻게 이룬 이만큼인데 이걸 뭐 그러니까 소위 잘났다고 하는 너네들이 맞아요. 그래 네 잘났다. 근데 네가 진짜 잘났냐? 잘난 놈들이 그 제대로 된 확인도 안 하면서 해놓고 이제 하는 그 감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번 그걸 겪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뭐 자라보고 놀란 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심정으로 조금만 뭘 해도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그 밑에서 아무리 밑에서 사진을 뭐 찍었든 말았든 그거 보고 야 이거 보고 뭐 이런 사진을 골라내고 막 비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그건 좀 진짜 이해가 이렇게 하면 또 나를 욕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 오히려 그 타임지에서 골랐던 그 시커멓게 나온 사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사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훨씬 이제 그게 훨씬 이상한 사진이야. 근데 그 이미 그러니까 뭐 소위 문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뭐 문재인 지지자. 뭐 문재인 지지자. 아니 지지자 그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문재인 지지자라서 이러는 줄 알아 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근데 지금 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그렇게까지 비판하는 거는 좀 와 이건 이상하죠. 좀 이상하다. 근데 저는 이 뭐를 한강 프레임을 때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언론사한테 바라는 게 만약에 정말 그 피터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너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라고 하면은 도대체 언론사한테 뭘 바라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까 여기랑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구나. 제가 하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프레시안의 기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어쨌든 그냥 기자의 관점일 뿐이에요. 이거는 프레시안을 뭔가 그 사람이 프레시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 기자님의 관점이고 뭐 표현에 대한 물론 그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어떻게 이 프레시안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로 연결되는 그 논리적 비약 아니 사실 이해도 안 사실 왜 이런 피터팬님 말 잘해야 돼 섬제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들어와 논리가 계속 양성이 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피터팬님 반박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프레시아는 한 발 빠져 있어요. 프레시아는 네. 그 현재 그 아니 근데 프레시아는 많이 나와서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 프레시아는 쳐주지 않아 뭐 약간 이런 시선도 있는 건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기사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JTBC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번 또 난리 났잖아요. 그 오보 나가지고 그 뭐 노룩 기사 뭐 해가지고 뭐 노룩 취재 뭐 이런 식의 비아냥도. 그러니까 프레시아는 사실 한 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팩트 자체에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관점 자체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어. 그것까지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인정해주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프레시아는 일단 한 발 빠져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경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판받는 지점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입장이 이것도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쪽 입장이 50이면 이쪽 입장 50을 실어줘야 된다는데 사실 이게 50대 50이라는 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야? 기사 내용이 반반이면은 50대 50인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이쪽 입장만 그러니까 기자가 보기에 이거 어떤 의혹 있고 해명 있는데 이 해명 자체가 그 합리적이지 않거나 혹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축소해서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왜 이거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제대로 해명 기사를 안 실어주냐라는 그런 분노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 게 그거를 왜 자기가 지지하는 그 언론사를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제가 설명할게 뭐가 있냐면 한겨레도 그렇고요.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진보 언론 사실은 시민들이 개개인의 낸 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뭐가 있냐면 소비자로서의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의 요구를 그러니까 니즈를. 근데 이렇게 좀만 부연 설명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암흑했던 시절에 이제 그러한 뭐 노무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을 십시일반에서 만들었는데 니들이 왜 그걸 모르고 그 감사함과 또 그 그러니까 정서를 모르고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을 까는 기사를 내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니들은 내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니들 만약에 나는 그런 일 하라고 준 돈이 아닌데 니들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그럼 돈 빼겠다. 딱 이 논이거든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방향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니는 그렇게 생각하네. 환경호라고 하면서 뭐 뭐라고 하는데 완전 감정적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나쳐.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말씀하신 거랑 관련해서 거기 그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악의 구도로 확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를테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를 경험한 시민들이 그 촛불 집회를 경험한 시민들이 지금 환경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 아니죠. 아니요. 시민이 그렇게 아니요. 한 프레임을 묶여있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나갔던 모든 분들이 환경으로 공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촛불 집회를 나갔었던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거에 열성적으로 활성했었던 사람들이 그중에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은 투표일 하루뿐이고 그때만 행사하고 나면 다 끝난다는 거지. 그런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첫 번째 경험이 이번 박근혜 탄핵이잖아요. 연결해서 뭐가 있냐면 이제는 언론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그거를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언론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예. 그 언론 전체를 얘기할 때는 사실 예. 우리는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언론 같지 않은 완전 MBC가 있다는 거예요. MBC가 있고 이거 완전 이거 언론다. 지금 촛불 할아버지들이 가서 이제 MBC 뉴스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MBC가 있고 또 거기서 별로 안 먼 KBS가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다른 그런 언론들 많이 있는데 조중동도 있고 조중동도 있고 제일 어떻게 보면 그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뭐 한경호 이런 걸 상대로 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뭐 조중동이나 다를 바 없어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피터팬처럼 얘기하면 안 돼. 아 이게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언론 전체에 대한 형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그쵸. 오히려 그 감정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한경호 프레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언론에 대한 어떤 니즈 이런 걸 바라면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언론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건 환경으로만 드러나는 건데 실제로 그 돌아다니는 그 어떤 걸 보면 뭐냐면 1위가 1번 환경호 팩이 2번 조중동 팩이에요. 왜 그게 2번으로 나가는 그게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내부 총질이 더 아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첫 번째가 언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조중동을 안 패겠다라는 게 아니라 더 센 척하고 하기 전에 약한 적부터 해서 레벨업하고 더 센 적을 만나겠다라는 거야. 이게 아니요, 기본적인 흐름이.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아, 그러니까 서운한 건 있는데. 합리적인 게 아니고. 그래 서운한 거예요. 이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 이성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운한 거 맞아요. 내가 서운하다고 얘기했잖아. 서운한 거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경호라고 사실은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나한테는 보이는데 근데 그게 뭐 나한테 비정상을 보이든 말든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온 거예요. 아프게 다가오고 그 진짜 심하게는 한경호가 노무현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그 말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적어도 우리 편끼리는 그 믿어주고라는 말은 너무 감정적이니까 그럼 우리 편끼리는 팩트를 좀 더 체크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들 사방을 똘똘 말아가지고 이 사람을 결국 죽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반성하냐? 반성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모든 언론은 반성을 잘 안 한다. 네. 안 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정말 뭐 네. 많이 그 반박이 들어오고 해도 네. 그때 조금 뭐 이렇게 뭐 네. 정정 되게 짧 조그맣게 하잖아요. 할 뿐이지 네. 절대로 반성을 하지 않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좀 바라봐지냐면은 사실 조중동 문제는 저는 좀 되게 클리어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조중동은 그 정권에 정말 딱 빌붙어서 이게 뭔가 다른 관점을 전혀 배제한 채로 자기네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언론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되게 명확한 거예요. 클리어한 건데 사실 이거에 반대척으로 한경우가 나온 거라고 치면은 뭔가 한경우가 그런 다른 언론사의 문제를 배제하고 자기네들의 프레임만 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까 여기 좀 소비자 얘기를 가져오자고 치면은 너무 나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줘 이런 거를 이 사람들한테 계속 바라면서 사실 진짜 문제는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비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얘기 자체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나는 그 힘이라고 해야 되지.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방송이나 그런 언론 말고 이런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3의 언론 아닌 언론 형태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우리 그 촛불 할아버지들이 맨날 그 자기들끼리만 보는 우리는 이미 지금 다 맞아요. 확인된 가짜 뉴스들이 계속 돌아요. 우리 지금 자기들도 계속 나한테 카톡을 나 말살도 없잖아. 뭐 아버님 어느 날 갑자기 정서방 이제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아니,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지. 뭘 걱정해? 제가 저는 아버님이 더 걱정. 그렇게 하고 막 말싸움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 근데 이제 그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언론 비슷한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얘기. 아니 근데 언어로 그걸 계속 소비하면서 그런 부분 있어요. 소비하면서 이제 그게 힘을 얻은 거야. 힘을 얻고 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또 실제로는 이제. 그 한겨레나 뭐 경향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잘못된 기사를 싣는 것도 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부 다 100%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골라내서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럼 한경호라고 묶어서 그럼 자기들 한경호를 폐기한다는 식까지 얘기한다면 과연 한경호를 폐기하고 나면 무슨 어떤 객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론을 어떤 언론을 대안 내지는 그걸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이런 비판은 이제 언론으로서의 어떤 언론에 대한 언론이 제 역할을 해라 팩트를 체크해라 그러니까 뭐 입장을 가져라 이런 비판이 아닌 거지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 프레임을 그걸 한경호한테 갖다 대기 전에 이미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불매 운동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한경호를 패는 사람들이 단순히 한경호만 패는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도 뭔가 하긴 했었어. 그게 성과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안 나타났지 사실. 조중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불매 운동 그 해서 뭐 항의 전화도 하고 뭐 그러니까 스폰하는 기업들한테 항의 전화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속 하긴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요. 아니 겹쳐요. 아,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극명히 가리는구나. 아니야. 원소주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걸 주도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문제에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중동은 이런 거예요. 촛불 할아버지들은 흔들리지 않아. 조중동을 보는 인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자기 내부를 까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중동이 문제였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한경은 아니에요. 자기가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 언론사가 폐지되고 나면은 정작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군령은 없고 그러니까 근데 뭘 보고 있는 건지 사실 지금 이런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팟캐스트 같은 흔히 말한 대안 매체가 성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 우리는 이미 이걸 충분해.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니네 엘리트 언론이죠. 계속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우리 방송도 비슷한 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런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언론 따위에 휘둘리지 않을 테야 뭐 이런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뭐 박근혜 탄핵뿐만이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확인한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저 엘리트보다 못할 게 없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뭉치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어. 그게 촛불을 통해서 경험한 그 그거라니까요. 없어.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 팟캐스트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팟캐스트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팟캐스트는 기본도 데스킹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실제로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 또 비판파적인 내용 그래서 사실 팟캐스트와 종편은 100% 일치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립적으로 뭘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고 팟캐스트는 듣는 사람의 확증 편향을 확장시키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성향의 매체를 듣겠죠, 팟캐스트를. 그리고 그래도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팟캐스트만 듣게 되면 절대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팟캐스트를 너무 깐다. 아니 근데 잠깐 본인이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본인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야 돼. 사실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벗어난 팟캐스트를 만들어보자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팟캐스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자본주의랑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한 위험성을 자각하지 않으면 팟캐스트들은 실제로 적지 않은 팟캐스트 매체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경호나 이런 언론들이 그런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역하고 있다는 식으로 듣는 사람들을 자극한 것도 있어요. 있어요. 예. 조기숙 교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요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한경호도 똑같이 이제 그런 피의 사실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의 사실 이 사실이 아니냐니 나중에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말로 한경우가 뭐 조롱도가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쓰는 나쁜 언론에서 그랬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한경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사 시스템은 종합일간지 시스템은 특성상 보도자료를 그대로 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뉴스타파처럼 탐사하는 언론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종합해서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이제 전문적인 얘기예요. 아니, 너무 전문적인 얘기도 하고 자기가 뭐 한 경우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나는 이런 나는 팩트 체크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일반 지금 아까 우리가 소비자의 지위를 좀 넘어서서 사람들도 이제 금방 그거를 팩트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아주 그 100개 중에 95개가 맞고 5개 틀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막 한결에 하죠. 그냥 예. 그거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거든. 95개 중에 5개 틀렸어요. 틀리니까 그러면 이제 95개는 이제 안 보고 5개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지금 나도 지금 이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요. 이게 언제냐면 2017년 6월 3일자 사설이에요. 예. 김상조 그 행정위 후보자에 대해서 까는 건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뭐 2005년 자신이 쓴 논문을 2007년 인용 표기도 없이 중복 게재한 것은 중복 게재 과로에서 자기 표절한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위반이 맞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뭐 이게 뭐 그 이 정도면 과도하다. 김상조에 대해서는 과도하다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걸로 보면 이 당시에는 그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은 2015년도에 나왔어요. 15년도에 나왔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 그 과기부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이 지침들이 있었는데 그 2008년 2007년도에 나온 지침들에는 이것이 이런 그 자기 거를 자기가 중복 게재하는 거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예 아니야. 나중에 이제 그 학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설에서도 이렇게 썼고 기사에서도 썼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2007년 뭐 인용 표기 없이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위반했는지 아닌지 요즘 그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 딱 찾아보면 나오거든. 나오고 뭐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아 2007년 나와요. 나오면 그것만 딱 확인해봐도 이거는 중복 게재니 자기 표절 얼마나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근데 이런 그 거죠. 대단,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안 그런 거를 그럴듯하게 막 포장한 거라고. 근데 이게 하필이면 뭐냐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이 재벌개혁 하겠다고 지금 검찰개혁, 재벌개혁, 뭐 언론개혁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서 재벌개혁에 제일 그 얼굴로 내세운 사람이 김상조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재벌 운동을 계속 했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 사는 걸 행태를 보면 진짜 별로 털어도 별로 그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유 한국당에서 본 똑같은 시각으로 걔네들이 던지는 말이면 던지는 말 그대로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걸 저는 그게 사실은 다른 잘못된 관점이에요. 근데 잠깐 들어보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잘못된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거기서 나는 이것도 톤은 한결의 톤이 뭐냐면 결국에 이 그 김상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를 못한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이고 이런 프레임이든 뭐든 이런 데서 이제 배워야 될 거 또는 이제 대부분은 나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과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라든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이라도 우리도 보통 사람 아닌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작사님이지만 금방 찾아서 이제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오히려 막 확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남보다 훨씬 어렵겠지만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거를 뭐 환경호 프레임에 넣고 뭐 이거 하나 한 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독자하고 정말 더 괜찮은 독자로 우리도 다 민주 시민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감정을 팍 실어가지고 환경호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제 완전.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 말씀하신 걸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지자들이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건 맞아요. 언론에 대해서 뭐랄까 이게 다른 관점을 지니고서는 접근하는 것도 맞고 그런 것도 맞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하느냐에 대한 지적의 그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일단 시작은. 그래서 이를테면 JTBC의 손석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추앙받는 분위기였다고. 지금 이쪽에서 야 한경호 배워라. 뭐 그 그래프 그 저기 뭐야 대선 기간 때 그래픽이 좀 잘못 사용돼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석희가 사과하고 이랬을 때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막 너네 보고 배워라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했다가 그 이번에는 또 완전히 그냥 막 역시 너도 다를 바 없다 그 노룩 취재 그 강경화 후보에 대한 이제 보도 중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의 거제도에 산 땅이 뭐 저기 뭐야 기획 부동산이다 했는데 실제로 취재를 간 것도 아니고 그 구글이었나요? 그 하여튼 지도 인터넷 지도를 보고서는 여기에 있는 이 집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레시안만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뉴스는 명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잘못들이나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아니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아니 근데 그걸 영세하다는 걸로 피해갈 수는 없죠. 그걸 차라리 그러면 기사를 확인한 후에 내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흡하다고 내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말네. 그렇지. 아니 그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사태가 되게 커진 것 중에 제가 이거 사건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건데 뭐냐면은 기자들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이랑 틀렸던 뭐냐면 과거에는 그 독자들이 항의하는 방법이 회사로 전화를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편지 혹은 메일을 쓰거나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자들의 그런 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거기서 기자들의 대응 자체가 썩 세련되거나 이렇게 그 뭐랄까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근데 그거는 기자들이 기사로만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간 우리 사실 뭐 한경호 기자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야. 프레시안 기자님도 얼마나 높으신 분들 다 높으신데 나는 그렇게 그냥 기사들 보면서 너무 이런 훌륭한 분들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만 했지 사실은 그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그렇죠. 영향력이 있고 이런 걸 미처 몰랐던 거죠. 예. 실수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느 이런 걸 한두 번 겪으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 지형 자체도 지금 사실은 변하고 있다고 봐요. 변하고 있죠. 지금 완전 진짜 크게 변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오래가는 기간 자체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포커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일단은 언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 나온 기사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으면, 그러니까 그랬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경호 기사를 보면서 이 노무현 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나쁜 이랬는데 나중에 밝혀진 걸 보고서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언론을 언론에서 하는 얘기라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한경호 그러니까 그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았을 수밖에 없었다는 환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은 거기까지 그 시스템까지는 아무도 소개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소개를 안 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거 없이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언론 권력이라고 해도 언론 권력도 견제를 해야 된다. 자기네들 스스로 견제할 방법을 찾는 이 방법이 견제하는 방법이 옳으냐 이게 정당하냐는 일단 차치하고 언론 권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견제를 하고 언론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는 거를 떳떳하게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태도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솔직히 저는 한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권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기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뭐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정서적인 대처하는 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를 키운 측면은 맞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인식한 문제들 어떠한 뭐 잘못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해결책은 지원을 끊는 게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된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떤 구조적인 거, 어떤 받아쓰기 문화라든지 또는 어떠한 영세한 그런 기업 자본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데스킹의 한계라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막 많은 인력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되게 이 여기까지 가지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조중동 같은 경우 지원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아니 거기는 근데 여기는 반대인 거예요. 그건 그건 조금 예 아니요 먼저 먼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태를 맞아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진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느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중동을 그러면 조중동 아니 그 조중동을 까는 것처럼 한경호라고 이렇게 까는 것이 진짜 옳으냐 그르냐 그러면 까는 사람들도 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냐 도대체 라는 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또 되돌아보는 거지. 되돌아보면서 그럼 자기들이 내가 원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이게 지금 이제 그 중립이라는 걸 지킬 수가 있냐 언론이 또 중립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긴 한 거냐. 저는 솔직히 중립 안 믿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은 있잖아요. 근데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팩트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딱 정해놓고 자기 편, 내 편, 네 편 딱 정해놓고 이제 감정이 확 앞서면서 정확하게 그 팩트를 얘기해야 될 부분까지를 싹 빼놓고 우리 유리한 것만 써달라. 예를 들면 지금 문 대통령이 이제 재벌 개혁하겠다고 김상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팩트를 체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면 그럼 그것도 쏙 빼놓고 무조건 그냥 용변천가 하듯이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런 언론 그렇게 하고 또는 반대쪽에서는 완전히 그냥 그 자유한국당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하는 형태로 그러면 이쪽 저쪽이 서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중간에서 판단만 하면 되냐? 그런 건 또 아닌 거지. 그러니까 팩트는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팩트는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누군가 잘못 얘기했다면 잘못 얘기한 부분은 그 잘못 얘기한 걸 가지고 다시 또 바로잡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그 언론이 던져주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밑에서부터 계속 이제 피드백이 가고 또 피드백이 가고 또 그걸 통해서 대안적인 어떤 형태의 언론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당한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듣다 보니까는 네네. 약간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문제가 좀 중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단이랑 지금 과정이랑 좀 약간 그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발단은 그런 팩트의 문제다. 이거는 사실 언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의 사실 문제인 거고 팩트를 잘못 전달한 거는 문제예요. 그거를 지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조중동은 뭐 그런 잘못된 걸 뭐 보도를 해도 그냥 사람들이 믿는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런 팩트에 대한 거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니즈를 얘기해 달라라고 원하는 게 지금 환경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팩트를 잘못 전달해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듣지 않고 있는 언론사 문제도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한데 문제는 그 환경 프레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네는 왜 그렇게 뭐 부각해야 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부각해야 되는 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 피드백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다 그런가 물론 아주 그걸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의 분류까지 가면은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팩트가 더 팩트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티즌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해명을 이를테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야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 왜 빼먹었어? 너네들도 결국 조중동과 다를 바 없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지 환경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아까도 이제 뭐 우리 피드백 얘기했었지만 저는 이제 언론이 일반 독자들하고 피드백의 그 방식과 방향과 폭을 넓혀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이제 그게 어떤 식이 돼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향의 언론이 독자들을 만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데 환경오 프레임이 나온 것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싸잡아서 욕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오가 등장을 한 거지 사실 그게 뭔가 긍정적으로 이 언론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이게 아닌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방향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시작이었다고 봐요. 시작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금방 끝날 수 있는 논란이었는데 이게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아쉬운 게 언론의 독자 대응 방식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 시작할 때는 그건 오히려 그냥 해서 야 너네들이 너무 과해라고 해서 일반 독자들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실제로 돈을 쓴다는 거야. 아사검님이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저 오늘 오마이뉴스 끊고 민주당 가입했습니다. 아 어디 끊고 어디 지원합니다. 이런 글들이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들인 거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걸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있죠. 근데 어떤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번 사건 터지면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우르르 다른 사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또 좀 들어와. 그래서 이 여론이 움직이고 뭐 언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예전보다는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냥 듣고만 있는 던져주는 대로 기자들이 언론이 던져주는 대로 소비만 하는 대중은 아니다. 지금은 분명히 여기서 아래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옛날에는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감히 기자님들하고 이게 부딪혀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인터넷 표가 다다다 찾아보면 금방 그거를 찾아내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 환경이 변화되는 언론 환경에서 이제 다른 그 메이저 언론이나 또는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이게 자기들이 좀 더 그걸 어떻게 자기들한테 긍정적으로 이용하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이제 대충 이제 보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누가 결국에는 이게 누가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시작은 물론 이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고 일반 독자들에서 좀 과하게 시작한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한 그것도 매끄럽진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바꿀 것이냐예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는 계속 대립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힘을 가진 쪽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쪽은 지금은 아직은 언론이에요. 언론이 자기 스스로 다른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키워드 하나가 한 시간도 모자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환경오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 멘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분이 먼저 하시죠? 아사고분이 먼저 한번 하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은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좀 봤습니다. 자수님? 모르겠어요. 뭐 저는 복잡하긴 한데 사실 한경호 프레임을 마주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 조건을 좀 그분들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조중동이랑 다른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어보면은. 근데 사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 사실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가 봤을 때는 또 다른 그 사실 독자적인 모습이다. 기닫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무슨 비판만 하면은 막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뭔가 지금 잘못 자기가 그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피터팬님. 네. 저는 언론이 충분히 이번 사태에서 억울한 측면 그리고 과도하게 공격받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언론이 좀 더 강한 힘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한경호 프레임은 크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걸 새로운 언론 환경의 한 측면이라고 보고 이걸 자양분 삼아 가지고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자. 이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분들 자손님, 피터팬님, 그리고 정변님 모두 감사하고요. 일단 이제 그 지금 첫 방송이라서 미숙한 부분이 많을 거고 너무 많아. 보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라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끄셔도 돼요. 저희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다 들었어 이제. openpresiaan@gmail.com입니다. 오픈프레시안 @gmail.com이고요. 뭐 여기로 자유롭게 방송에 대한 뭐 의견 또는 뭐 잘 들었어요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걸 원해요 라는 건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푸시키는 프레시안 조합원들한테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이 되어야만 참가할 수 있는 방송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프레시안 조합원들 되시면 누구나 패널로 참가할 수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신청을 주시면 또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가끔 초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차기 패널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푸시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